오늘은 너와 아름다운 밤이 되면 자연스레 꼭 피고 싶어 내 맘을 너에게 아낌없이 더 느끼게 해주고 I take my hand, take my hand I'm telling you 다른 전국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도 너에게 Figure out 너는 내 groove 너는 내 mood 영원한 달콤함 같아 우리 둘이 맞췄다는 느낌을 믿어 나는 의심한 적 없어 이어져 있음을 믿어 우린 언제든 어디라도 oh yeah 너에게 난 거짓말 못해 우린 같은 시그널 뛰고 있을 거야 너에게 난 거짓말 난 기적을 봤어 Yeah, it is you Yeah.